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떠나 바로와 그 군대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걸어서 건넜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여인들도 미리암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등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가는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걸어가도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집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닳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얼마 후 물과 관련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바위를 치면 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을 얻으려면 샘을 찾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우물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위를 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함께 데리고 있는 소와 양과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할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의미이고 무리바는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투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에서의 원망이 더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단지 물이 없다는 원망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바로와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물이 없다는 원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떡을 먹을 때를 떠올립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왔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가득 덮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식을 무엇이라는 의미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먹을 만큼만 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아침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미리 거둔 만나는 평일에 거둔 만나와는 달리 아침이 되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 가운데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원망은 이유불문하고 자신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작하는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과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해도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더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물이 솟아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매일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만이 참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일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샘의 물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도하겠습니다.